HUBS. 웰컴 투 K-POP 월드. 어느덧 벌써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막 개강을 한 것 같은데 벌써 개강을 한 지 한 달이나 지났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번 학기부터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어 오랜만에 모두들 교정으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대면 강의는 잘 듣고 계신가요? 2년 만에 돌아온 교정에 아직 적응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벌써 교정이 익숙해진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1시간을 넘게 대중교통을 타고 통학하느라 매우 피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즐기는 대면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고 행복하답니다. 특히 강의들 사이사이 공간 시간에 노천에서 동기들과 떠드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매일 공강 시간마다 노천에 앉아 있다 보니 주변 동기들이 노천에 가면 항상 제가 있다고 놀리기도 한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북적북적한 학교 생활. 저는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저처럼 대면 학교 생활을 만끽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웰컴 투 K-POP 월드에서 탐구해볼 K-POP 노래는 바로 오랜만에 학교에 돌아온 우리처럼 정말 오랜만에 컴백한 그룹의 노래인데요. 어떤 그룹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럼 바로 오늘 탐구해볼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톰보이. 오늘 웰컴 투 K-POP 월드에서 함께 탐구해볼 뮤비는 아이들의 톰보이입니다. 멤버 수 변화와 긴 공백기, 끝에 컴백한 아이들. 첫 정규 앨범 I Never Die로 돌아왔는데요. 앨범 제목에서부터 강렬한 노래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강렬한 느낌의 이번 앨범 제목은 무려 작년에 벌써 스포가 되었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준비 기간도 길고 멤버들과 관계자분 모두 공을 들여 준비한 앨범이라는 의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티저와 앨범 제목이 공개되었을 때부터 이번 노래가 너무너무 기대되었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아이들만의 파워풀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저의 취향을 저격했는데요. 특히 도입부 부분의 민니님 파트가 너무 중독성 있어서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아이들의 노래에 매료돼 요즘 계속 이 노래만 듣고 있는데요. 노래뿐만 아니라 이번 뮤비도 정말 칼을 갈고 준비했다는 게 느껴지는 뮤비랍니다. 아이들 멤버들이 칼을 갈고 준비한 이번 컴백, 뮤비도 궁금하시다면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저와 함께 파헤쳐보러 가요. 내 뒷모습만 봐도 알잖아 어두워질 때 분홍빛이 나 새하얀 조명이 날 깨우면 번쩍번쩍 세상을 흔들어 리사의 라리사. 머리를 하얗게 피운 채 시끄러운 감정을 태울래 끝은 네 갈증을 해소할 샴페인 쌉쌉 나를 들이켜 그래도 저 높이 내 바디 빠뜨려 Want you to ring the alarm 세상에게 알려 내 이름에다 입 맞춰 Say la listen love me la listen love me hey. Call me la listen love me la listen love me hey. Oh, 알잖아 attitude 뭐 터져라고 The loudest in the room Put it on speaker. I said I can't hear you, so you need to speak up. Put that shit on stereo. Everyone else on very low, protecting like a barrier. Promise there's nothing scarier than me. If anybody coming gunning for my man, gotta catch a case. Gonna be my hand. Bam, bam, bam. Hit after hit, the rocks in my wrist, so I call them the Flintstones. Ring the alarm, 세상에게 알려 내 이름에다 입 맞춰. Say la, listen, love me, la, listen, love me. Hey, call me la, listen, love me, la, listen, love me. Hey. 오늘의 뮤비는 빨간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 멤버들로 시작합니다. 화려하게 차려입고 모인 멤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함께 파티라도 가는 것인가? 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요. 아이들 멤버들이 함께 모인 이유는 저의 상상과는 정반대로 매우 충격적이랍니다. 멤버들이 함께 모였던 이유는 바로 한 남자를 향한 복수 때문인데요. 각 멤버들은 모두 전남친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를 각자의 방법으로 괴롭힙니다. 민니는 하트로 도배된 사랑스러운 방에서 총을 꺼내 남자의 사진에 총을 쏘고 소연은 전남친이 재료로 들어가는 복수의 케이크를 만듭니다. 그리고 미연은 전 남자친구가 들어있는 듯한 캐리어를 어디론가 끌고 가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섬뜩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멤버들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진답니다. 여자 바비 인형으로 표현되는 멤버들은 전남친을 의미하는 남자 바비 인형에게 독약이 든 음식을 먹여 납치하고 그를 트렁크에 실어 어디론가 가버리죠. 이번 아이들의 노래와 뮤비는 표면적으로만 봤을 땐 자신의 억압하고 간섭하는 남자친구에게 복수한다는 조금은 무서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각자 섬뜩한 방법으로 전남친에게 복수를 해 자신을 억압하던 그에게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이번 앨범에 이 단순한 의미들만 담겨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이 뮤비 속엔 다른 메시지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아이들 멤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라디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직 너만이 흔들어 난 내게 큰 노래를 불러 난 슬쩍 앙큼하게 굴어 난 편하던의 핑퐁 말해 널 택해라 핑퐁. 머리 팝머리 푸른 초원이 우리 집 흐리흐리 마무리 우리 함께 바른 맞이 feel like I'm on it 조화롭게 어우러질 like I'm on it 어디든 단둘이야 어디 봐이 겹치고 단톱이야 make it make it make it up 부비부리 shake it up 뭐야 훨씬 다른 거지 영원한 거 사라져 흔들어봐 누가 뭐래도 즐거우니까 티켓타카 honey baby L.O.V.E. play the ping pong 아이들의 리더 소연님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세상의 모든 편견에 아이들의 감정과 생각을 담은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뮤비에 나오는 전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실은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들이 복수를 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편견과 시선들이라고 느껴졌어요. 학교폭력 논란이 있던 멤버가 탈퇴를 하고 긴 공백기를 가졌던 아이들. 그들에게 대중들은 아이들도 이제 끝났다. 다음 앨범 나오기 어렵겠네.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고 하죠. 저는 이번 앨범을 통해 이런 대중들의 편견을 깨부수고 아이들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뮤비 후반부인데요. 바로 Just Me 아이들이라는 가사와 함께 아이들 멤버들이 자유롭게 춤을 추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마치 편견과 시선을 깨부수고 이로부터 자유로워진 아이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느꼈어요. 아이들 멤버들의 춤추는 모습이 뭔가 홀가분해 보이고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춤추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것 그대로 대중들의 부정적인 편견을 깨부수고 음악방송과 음원사이트에서 상위권의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답니다. 정말 I never die인 아이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Welcome aboard. You wanna go? Calibrating system control. Culture technology. Scratch that, bring it back. 내 옆에서 내 치마. NCT 드림의 버퍼링. 너 아님 너만 repetition. Drop a like a missed call. 되면 오케이 세지종 끝에 더 머릿속에 정지돼 낯선 감정들이 내 몸을 지배해 There was no you, there was no me 감정만 더 to the place 너 아닌 다른 모든 것 out of the space 곡을 찾아라. 가수들의 숨은 띵곡을 소개하는 숨은 띵곡을 찾아라에서 오늘 발굴한 띵곡은 바로 아이들의 말리지마입니다. 말리지마는 오늘 소개한 톰보이와 같은 앨범인 I Never Die의 수록곡인데요. 타이틀곡인 톰보이와 마찬가지로 말리지마 역시 민니님의 도입부로 시작되는 노래랍니다. 특히 이 노래는 민니님의 음을 길게 늘어뜨리는 창법이 너무 매력적인 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렴 부분보다 민니님의 도입부 부분이 더 중독성 있게 느껴졌던 노래였어요. 예능이나 인터뷰에서의 민니님의 귀여운 모습을 보다가 노래를 부르는 민니님의 모습을 보면 반전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되죠. 요즘 톰보이와 말리지마 이 두 곡만 질리도록 듣고 있답니다. 물론 민니님의 도입부뿐만 아니라 소연님의 랩, 우기님의 미친 고음, 슈아님의 음색, 그리고 미연님의 하이라이트 파트까지 모든 멤버들의 매력이 돋보이는 노래랍니다. 그럼 이번 앨범 저의 최애곡인 말리지마 함께 들어보실까요? 약에 취해버린 feel 얼굴하지 luxury bar 크게 찢어지는 아이들의 말리지마 눈은 펀쳐 like monkey yeah oh baby I know it 난 이제 가라지 나 crazy 예쁜이 벌써 이런 욕이 뭐 I'm always nasty 바람 네 끝까지 내가 멍청한 천사였게 검은 양말 벗어주길 Hurry give me the pill 원하고 조절 못하니 How does he know that any bad Red car goodbye daddy I'll campaign you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You blow my heart You love my love 너만 내 손수를 믿어도 돼 아직 전혀 난 괜찮아 Let me fire let's rock it 너마다 never Yeah. 혹시 나가버린 feel 없이 lotion nice coffee 휘어지는 red lip 소연님의 인터뷰 한 줄로 다르게 느껴졌던 오늘의 뮤비 톰보이 어떠셨나요? 저는 인터뷰 한 줄만으로도 뮤비가 다르게 보이는 게 바로 메시지가 담긴 뮤비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뮤비 탐구를 좋아하는 이유랍니다. 조금만 다른 시각을 가져도 뮤비는 매우 다르게 보이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에게는 오늘이 너무 즐거운 뮤비 탐구 시간이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의 라디오 즐기셨길 바라며 3월의 마지막 라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날을 헙스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4월에 더 재밌는 K-POP 노래와 뮤비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박세준, 저는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UBS